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장군님의 선군영령 영도가 있었기에 우리 영령은 역사의 온갖 풍파를 뚫고 승승장구하여 올 수 있었으며 장군님의 애국 헌신에 저강도 강행군끼리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류가 알지 못하는 역사의 기적을 찬조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장군님의 위대한 애국 헌신의 업적 영원하리. 저국의 국안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위대한 선군 용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12월의 하늘가에 노래가 울립니다. 우리 장군님 헤쳐넘으신 선군 장종의 길에서 태어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꿋꿋이 이어가는 선군영령의 천만리길에 끝없이 올려 퍼지는 노래 이강산 높은 영 험한 길로에. 북방이 혼순한 영을 넘어도 눈앞이 오리여고 눈 내리는 최전율 길을 12월의 하늘가에 휘날리는 최고 사령관기의 성스러운 그 기폭을 우러러는 천만 군민의 마음은 지금 위대한 장군님 한평생 걷고 걸으신 선군길로 끝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추억 깊이 울리는 노래를 듣노라면 우리 장군님 야전차에서 잠시 드시었던 쪽잠과 수수한 노룩바위 앉으시어 그리도 달게 드시던 제기밥에 대한 일화가 떠오르고 장군님께서 언제나 즐겨 입으신 야전 소못과 수수한 잠바옷이 눈앞에 오려와 눈시울 조져듭니다.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르면서 사십리, 내리면서 사십리, 높고 험한 철령이며 초도예로의 풍랑길, 152구비의 오송산 칼비랑길, 강계의 눈보랏길을 비롯하여 우리 장군님 조국수호의 의지를 안으시고 쉼없이 이어가신 이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거지들과 조서들, 높은 영 험한 길들. 그래도 있듯이 장군님 찬바람이 헤치신 자옥이어서 우리 마음도 뜨겁고 장군님 어려운 날 남기신 자옥이어서 더더욱 잊지 못하는 우리님입니다. 우리 장군님이 이어가신 선군 장정의 길은 말 그대로 초인간적인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진정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장군님 쉼없이 헤치신 선군영령 천만리길로에 저국의 천리방서는 철벽의 성세로 다져졌고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 일떠섰습니다. 저국 수호의 전선길에서 잠시라도 휴식하시기를 바라는 일꾼들의 간절한 총을 마다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는 교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조선을 세계의 상상복무에 우뚝 올려 세우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름 없이 잘 살게 되면 그때 가서 인민들의 소원대로 마음 놓고 휴식도 하고 밀렸던 잠도 실컷 자보려고 한다고. 인민들과 하신 그날의 약속을 우리 장군님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지 못하신 사연 이 노래가 눈물겹게 전해주고 있으니 우리 어찌 이 노래를 그리움의 노래, 추억의 노래로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높은 륜 그대 누구든 무심히 놓지 마시라. 우리 인민은 이 노래 부르며 다시금 심장 깊이 졸감하고 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 이강산 높은 영 험한 길을 걷고 걸으신 우리 장군님의 선군길을 경려하는 원수님 따라 끝까지 이어나갈 때 이 땅에 행복이 온다는 번영의 진리를,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백돌경축 열병식장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전국적 승리가 있다는 고귀한 지침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선군혁명대회의 위대한 기수가 되시어 우리 영령 앞에 가로놓인 고난과 시련의 험산 출령들을 앞장에서 헤쳐넘으시며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 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헌신의 업적을 후손 만대의 길이 빛내어 갈 것이며 최후의 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 것입니다.